많이 기다렸지 I'm so sorry 나 이제 결심했지 Are you ready? 꽤나 길었지 나의 방황이 이제 걱정하지 마 다신 가지 않을 테니 에이. 부를 때마다 난 없었지 silence 걱정 마도 착했으니 show me dance 주변에 든자 이제 내 손 잡아 오늘부터 내가 너 절대로 놓지 않아 이제 애써들만의 romance 넌 준비됐어 난 준비됐어 yeah. 두려움은 없어 목소리 필요 없어 Let's go up, up. 우리 둘만의 love, love, love. 다시 울리지 않아 걱정하지마 Baby you're mine Baby you're mine 많이 고민했던 만큼 이제 확실해 All in 나의 모든 것을 베팅해 결심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I'm yours you're mine Woo! 우리 매일 해볼까 Let's try it 마음의 계약을 해 Let's sign it Get the ink get the pen 나는 망설임이 없어 이제 이제 시작됐어 둘만의 romance 넌 준비됐어 난 준비됐어 두려움은 없어 목소리 필요 없어 Let's go up, up 우리 둘만의 love, love, love 시작됐어 둘만의 romance 넌 준비됐어 난 준비됐어 yeah. 두려움은 없어 목소리 필요 없어 Let's go up, up 우리 둘만의 love Baby you're mine, baby you're mine 매일 밤 혼란스러웠어 아직 내가 널 지켜줄 자신이 없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명히 더 선명히 I miss you girl 계속 떠오르잖아 날보다 네 눈빛이